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정리는 서르비아 공화국 수상으로 다시 임명된 알렉산다르 부치치에게 8월 26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이날 리용호 외무상도 서르비아 공화국 제1부수상 겸 외무상으로 다시 임명된 이비자 다치치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